기차 소리 요란해도 아기는 잘도 자고요. 옥수수는 잘도 크던 그런 때가 정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기차는 기적소리 요란하게 검은 연기 풀풀 날리며 다가오고 아이들은 커다란 대못을 철로 위에 올려놓고 숨죽여 기다립니다. 기차가 지나가고 나면 대못은 어느새 뾰족한 칼이 되어 있죠. 어떤 때는 기차에 숨어 들어가서 시멘트 봉지 가득 조개탄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역무원이 잡으러 오고 더러는 철망을 타고 넘어 도망치다가 무릎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증기기관차가 누비던 시절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서울에서 의정부까지 증기기관차가 다닐 겁니다. 증기기관차가 모습을 감춘 지 올해로 27년째. 그러니까 27년 만에, 꼭 27년 만에 다시 기적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비록 검은 연기는 내뿜지 않고 또 속알맹이도 디젤로 돼 있는 가짜 증기기관차라고 하지만 그래도 꼭 타보고 싶네요. 타서는 기적소리 요란해도 잘도 자는 아기와 잘도 크는 옥수수를 느끼고 싶습니다. 대못을 철로 위에 올려놓고 조개탄을 훔치던 우리의 아버지를 느끼고 싶습니다. 영화 더블린의 장미의 테마로 오늘 FM 영화음악 문을 열었습니다. 하이틀의 한승엽 씨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이 더블린의 장미 음악만 들으면요, 아주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 혹은 내가 알고 있었던 옛 기억 속에 어떤 일들이 아주 아슴푸레하게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한승엽 씨의 사연을 오랜만에 보니까 또 이 더블린의 장미의 테마가 생각이 나네요. 아, 아버지들은 이 증기기관차 하면 정말 어떤 생각들을 하실까요? 정말 꼭 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머니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부산 영도구 신선삼동의 김민재 씨. 지금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민재 씨도 어머니 바로 전날 생일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두 분이 함께 미역국 잘 끓여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김민재 씨 생일 축하드리고요. 생일 축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띄워드리겠습니다. 강릉 옥천동에 김정우 씨가 친구 옥주의 생일을 축하해 오셨고요. 또 불어 선생님 얘기를 해주신 분도 계시네요. 대전 서구 갈마동의 정지연 학생. 불어 선생님 별명이 에이즈라고요. 왜 에이즈인가 했더니, 왜냐하면요, 그 선생님한테 걸리면 죽어요. 그래서 에이즈래요. 참, 그 선생님이 혹시 자기 별명 알고 계십니까? 이거 너무 치명적인데요. 여하튼, 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모아서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은평구 불광이동의 김용원 씨의 신청곡인데요. 아비정전 중에서 마리아 엘레나, 오늘은 프란시스 고야의 연주로 띄워드릴게요.

앞선 성능을 추구한다. 엑센트 현대자동차. 지난 14일 전 세계 락 음악 팬들을 향수에 젖게 하고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던 우드스톡 락 페스티벌이 막을 내렸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Red Hot Chili Peppers가 이 노래를 불러줬죠. Under the Bridge, 다리 아래서라는 곡이었습니다. 자, 오드스탁 록 페스티벌. 원래는 25년 전인 1969년 8월 14일에 열린 록 페스티벌이죠. 이 페스티벌은 당시 사흘 동안 계속되었었는데요. 아마도 20세기 대중문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당시 시대 상황은 베트남전이 점점 격화되어 있었고요. 반전 시위가 대학가로 휩쓸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이런 반항적인 움직임은 마치 금방이라도 새로운 세계가 찾아올 것 같은 예감을 갖게 해주었고요. 그리고 대중문화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인 분위기를 많이 타고 있었죠. 그래서인지 그 시대의 락앤롤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하는 주술과도 같은 것이었죠. 말하자면 락앤롤은 젊은이들의 주장을 담은 연설문이었고요. 가수들은 젊은이들의 정치적 대변인이었던 셈이죠. 때문에 락앤롤 콘서트 역시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저 가수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대중집회 같은 그런 성격으로 변모하게 됐죠. 그런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미국과 캐나다 국경 사이에 자리한 목장 우드스탁에서 락앤롤 콘서트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그저 15,000명 정도의 관객을 대상으로 특별한 고정 출연자도 없이 여러 명의 가수들이 함께 노래하는 그냥 보통 그런 콘서트였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전국에 흩어져 있던 히피들이 마치 총 궐기하듯이 이 우드스탁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40만 명을 헤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드스탁의 나라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대요. 이미 이 우드스탁은 단순한 락앤롤 공연장이 아니었던 셈이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우드스탁 콘서트가 쉬지 않고 계속된 3일 동안은 결코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에 비가 주룩주룩 내렸고요. 단 하루도 햇빛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런 날씨를 탓하지 않았답니다. 한 자리에 모여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 스스로 감격했기 때문이었대요. 다큐멘터리 영화죠. 우드스탁 중에서 존 바에즈가 불러줍니다. 조 힐. 제 동생이 요즘 들어 매우 힘들어합니다. 동생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원서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포기는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이런 마음만 가진다면 너를 가로막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형으로서 나는 너를 무척 좋아한단다. 하이텔로 조용준 씨가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존 바이즈의 음성은 항상 누군가를 가만가만 달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 존 바이즈의 음성 뒤에 사연을 띄워보내드렸습니다. 영화 우드스탁 중에서 존 바이즈의 노래 조 힐이었습니다. 자, 우드스탁 페스티벌, 이 콘서트. 여기에서는 모여든 청중들뿐만이 아니라 가수들의 호응도 대단했었죠. 그래서 수많은 가수들이 공연을 하러 우드스탁에 찾아들었습니다. 좀 전에 노래를 들으신 존 바이즈가 있고요. 리치 에이븐스, 크로스비 스틸즈 앤 내쉬, 또 제퍼슨 에어플레인, 후, 조 카커, 알로 거슬리, 산타나, 제니스 조플린, 슬라이 앤 패밀리 스톤, 10 years after, 그리고 지미 핸드릭스. 이렇게 당시 가장 유명했던 락 가수들이 차례로 등장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치 락큰롤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처럼 그들의 노래를 불렀는데요. 영화 우드스탁은 이 콘서트를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우드스탁 공연을 필름에 담아내는 작업에는 다큐멘터리 영화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카메라와 필름이 동원됐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우드스탁에 모여든 히피들의 정신을 담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수많은 락앤롤 스타들의 노래와 연주보다는 거기에 모인 젊은이들의 모습이 더 생생하게 담겨있죠. 영화 우드스탁 역시 흥행에서 놀라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우드스탁 락 페스티벌 이후 락앤롤 다큐멘터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에는 이 영화 우드스탁의 성공이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겠죠. 자, 그런데 올해 25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우드스탁 락 페스티벌 역시 날씨가 좋지 않았고 35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들었고 입장권은 한 장에 거의 11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여든 청중의 규모나 날씨로 봐서는 25년 전에 우드스탁 락 페스티벌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죠. 하지만 이번 우드스탁 락 페스티벌은 예전의 공연이 갖고 있었던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바로 시대정신, 미래에 대한 전망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정신이 사라져버린 우드스탁 락 페스티벌이다. 글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역시 영화 우드스탁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Sly and Family Stone이 부릅니다. Dance to the Music. Dance to the Music, Sly and Family Stone이 불렀습니다. 영화 오드스닥 중에서 띄워드렸어요. 자, 여러분, 김무 쉘터라는 영화 아십니까? GIMMESHELTER 그러니까 우리말로 피난처를 주세요라고 해석되는 영화인데요. 1969년 12월 6일 엘터몬트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영국의 락앤롤 그룹 롤링스톤즈의 무료 콘서트를 필름에 담은 영화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락앤롤 그 락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롤링스톤즈의 노래는 그들과 함께 인기를 겨루던 그 당시 비틀즈와는 정반대였죠. 롤링스톤즈의 노래에는 살인과 마약, 자살과 광기, 죽음에 대한 예찬, 악마에 대한 숭배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롤링스톤즈의 팬들 중에는 과격한 팬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들의 콘서트는 폭력과 사건으로 얼룩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터몬트 콘서트에서 최악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환각제를 찬양하는 사이키델릭 그룹 제퍼스 에어플레인이 오프닝 공연을 했을 때 이미 그 공연장의 분위기는 마약과 환각으로 젖어 있었는데요. 게다가 이때 롤링스톤즈가 공연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관객들은 물론 이상을 잃고 있었고요. 무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팬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롤링스톤즈가 그들의 히트곡인 악마를 향한 동정, Sympathy for Devil을 부를 때였어요. 무대를 향해서 한 청년이 뛰어올랐습니다. 그러자 바디가드가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금방 진압될 것 같았던 이 해프닝이 그만 폭력으로 변해서 그 청년은 칼에 찔리고 말았죠. 그리고 칼에 찔린 청년은 헬리콥터에 실려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을 고스란히 필름에 담은 데이빗 메이슬즈, 알버트 메이슬즈, 샬롯트 즈워티는 1년이 넘도록 필름을 편집했습니다. 그런데 편집 방법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까지 락앤롤 다큐멘터리는 주로 사건 중심의 기록이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사용했었는데요. 여기서는 롤링스톤즈가 기록 필름을 보면서 직접 코멘트를 취하는, 그러니까 코멘트를 하는 그런 방법을 썼어요.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있었던 롤링스톤즈가 토론과 코멘트를 통해서 그 사건 자체를 다시 구성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콘서트 사상 최악의 사고를 불러일으켰던 롤링스톤스의 엘터몬트 콘서트. 김무 쉘터는 흔히 오드스탁의 정반대되는 콘서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오드스탁이 꽃과 평화의 잔치였다면 김무 쉘터는 바로 그 평화의 계절을 마감하는 마지막 진혼곡이었다. 이렇게요. 김무 쉘터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Lady Jane. Oh, my sweet moon. I wish at your ease. The sands have run out for your lady and me. When love is nigh, my love, a speech in the right, my love. Life is yours, Lady Jane. Give Me Shelter 중에서 Lady Jane이었습니다. 이 Lady Jane 끝날 무렵에 Satisfaction이 약간 이어졌죠. 자, 1976년의 추수감사절에 또 하나의 대규모 콘서트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시대의 락큰롤이 끝나는 것을 알리는 The Band의 고별 공연이었습니다. 자, 이 The Band 원래 밥 딜런의 백밴드로 등장해서 67년에 데뷔 앨범인 Music from Big Pink를 발표한 그룹인데요. 그들은 비판의식을 담은 노래를 꾸준히 불러서 가장 훌륭한 락앤롤 그룹의 하나로까지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지나치게 상업화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은 The Band 멤버들은 반성의 의미에서 스스로 해산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별 공연을 갖게 된 거죠. 자, 이 공연에는 밥 딜런을 비롯해서 조니 미첼, 닐 영, 에밀로 헤리스, 닐 다이아몬드, 머디 워터스, 로니 호킨스, 조지 해리슨, 벤 모리슨 이렇게 더 밴드의 해산을 아쉬워하는 당대의 거물 가수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막 전성기가 끝나가고 있었던 마지막 거장들이기도 했죠. 시대는 이미 펑크의 전성기로 접어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그래서 동료였던 더 밴드의 해산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주 씁쓸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별 공연을 기록한 영화 라스트 월츠에는 그들의 슬픈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락앤롤 시대의 작별 인사를 담은 라스트 월츠. 이 영화를 연출한 사람은 다름 아닌 마틴 스콜세스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드스닥의 편집팀에 참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락앤롤 다큐멘터리 작업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스콜세스 감독은 그 더 밴드의 공연을 필름에 담아내기로 약속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라스트 워즈가 처음부터 끝까지 연출된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지길 원했습니다. 말하자면 스콜세스는 단순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니라 아티스트들의 정신이 담긴 영화를 찍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다큐멘터리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인지도 모르죠. 어쨌든 콘서트를 기록하는 형식으로서의 락앤롤 다큐멘터리는 이 라스트 월츠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콜세지 감독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 영화에서 이미 MTV의 미래를 예견해 보였습니다. 자, 그 라스트 월츠의 테마 들어보죠. Good evening. 윤태원 씨 지금 병원에서 듣고 계십니까? 코 수술 마치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이다 싶어서 띄워드렸는데요. Last Waltz, 마틴 스콜세스 감독의 Last Waltz의 테마였습니다. 80년대에 데뷔한 그룹 중에서 가장 성공한 그룹. 아마도 아일랜드 출신의 락앤롤 그룹인 U2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펑크의 영향 아래서 락앤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룹이었죠. 그리고 더 이상 락앤롤 가수들이 정치적 메시지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락앤롤의 정신의 뿌리는 저항정신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그룹이기도 했고요. 자, 이들 U2의 최고 걸작 앨범은 조슈아 트리죠. 영화 Rattle and Hum의 기획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앨범 조슈아 트리로 성공을 거둔 U2는 미국으로 순회 공연을 떠나게 됐어요. 음반회사에서는 이 순회 공연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찍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콘서트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락그룹의 여행을 찍어보자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락그룹의 로드무비라고나 할까요? 이런 기획은 이전까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어쨌든 연출을 맡은 USC 영화과 졸업생인 필 조앤과 촬영을 맡은 로버트 브링크만, 이 두 사람은 달랑 카메라 두 대를 들고 U2의 미국 공연, 그러니까 아홉 달에 걸친 그 여정을 모두 쫓아다니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 조앤우 감독은 거의 기적처럼 여기서 하나의 내러티브를 끌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자, 그것은 두 가지 내러티브를 함께 묶어놓는 것이었는데요. 한편으로는 U2의 음악적 메시지와 멤버들 사이의 일상생활을 기록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락앤롤의 뿌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그려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고향을 찾기도 하고 지미 핸드릭스 노래를 흉내내면서 불러보기도 합니다. 자, 이 U2의 미국 공연에서 최고의 절정은 마지막 공연이었죠. 아리조나의 선던스볼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마지막 공연. 여기에는 6만 5천 명의 관객이 몰려들었습니다. 필 조앤우 일행은 지금까지 U2를 그려냈던 방법과는 전혀 다른 솜씨로 이 공연을 기록했는데요. 헬리콥터까지 동원하고 하이테크 기술을 총망라해서 U2의 그 열광적인 공연을 담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U2가 엘비스와 지미 핸드릭스와 밥 딜런과 비비 킹의 후예라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다큐멘터리라기보다는 그 형식을 빌린 극영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어쨌든 이 U2의 Rattle and Hum은 MTV 시대의 락앤롤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Rattle and Hum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I still haven't found what I'm looking for. 난 내가 찾아야 할 것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다. 아, 힘 뽑고 있다. 전혀 믿지. 성동구 능동의 박승철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유투가 부른 I still haven't found what I'm looking for. 유투의 Rattle and Hum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제 락큰롤 다큐멘터리 시대는 가고 바야흐로 MTV의 시대가 절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드스타 록 페스티벌 25주년을 기념한 이번 우드스타 공연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이 90년대의 락 음악에는 시대 정신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60년대에 인류가 갖고 있었던 고민이 90년대에 싹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죠. 미국이 직접 벌였던 걸프전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전쟁들, 핵전쟁의 위험, 환경문제. 그런데도 우리 시대의 락큰롤에는 고민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글쎄요. 앞으로 MTV 시대의 락큰롤이 우리 시대의 정신을 어떻게 담아내려고 하는지 한번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아주 신나는 곡으로 띄워드릴까요? 아, 하이텔의 송대기 씨, 이성준 씨, 김호택 씨, 그리고 대전중앙고 2학년 4반의 이상현 학생, 임정희 씨, 대구의 김상걸 씨, 이은경 씨, 유원태 씨, 김남기 씨, 대전의 이혜옥 씨가 신청하셨고요. 또 부산에서 부산 영도 북내동에서 최진기 씨, 서울 서초동에서 김진우 씨, 휘문고등학교 3학년 4반의 이윤수 학생과 이현석 군이 친구 인혁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신청하신 바로 그 곡입니다. 만화 영화 라이언 킹 중에서 Circle of Life 들으면서 홍동식 프로듀서 저정은님은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Fire sky, each great and small, on the endless rise.